정말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고작 일주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웠고요. 그리고 다시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어디 안 가고 코알라처럼 이 자리에 꼭 매달려 있겠습니다.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아님 별뜻 아닌 건가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건가 그냥 내 뒤를 본 건가 oh. 하루 종일 바쁜 내 머릿속 이름만 알지 못하게 계속 감춰질 거야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그리고 영스위트 DJ 완디입니다. 네. 아마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DJ가 웬디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잠깐 비워서 저희 멤버들이랑 그리고 우리 이진혁 군 그리고 또 대위군 이랑 다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자리를 좀 비워두니까 불안한 건 아닌데 불안했어요. 약간 저기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본방사수로 다 생방으로 다 듣고 보는 라디오도 보고 또 응원의 문자도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항상 마음만큼은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저희 멤버들이랑 진혁군 그리고 대휘군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순간 약간 위협적이었어요. 진행들 다 너무 잘하시니까 왜 이렇게 진행을 매끄럽게 하시지? 내가 돌아가면 더 잘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러면서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네. 9672님께서 이제 완디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걸 느낀 한 주였어요. 앞으로는 아픈 거 우리 5천만 완소들이 나눠서 대신 아파주겠습니다. 완디는 아프지 마!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제가 정말 슈퍼왕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완소들도 항상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943님, 완디 확진 소식을 듣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그치만 저도 확진됐었다는. 전 별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지금도 호흡이 딸리고 마른 기침이 나오네요. 완디는 지금은 건강한 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첫날만 조금 그렇고 목은 아픈 건 점점 나아지는데 목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괜찮고 지금 뭐 노래도 해도 너무 멀쩡한 정도고 대신 제가 후각이랑 미각이 조금 없어지면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맛을 못 느끼니까 이거 분명히 맛있었던 건데 이러면서 더 먹게 돼가지고서 많이 먹었었습니다. 예. 김윤기님, 완디 돌아온 기념으로 완디 2행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좋습니다. 2행시, 3행시, 4행시. 완디가 돌아와서 디. 디게 기쁘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완소들은 2행시, 3행시, 4행시 이런 거 진짜 N행시를 진짜 잘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5992님, 오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웬디의 영슬트라고 말했어요. 완디 저 잘했죠? 라고. 이야.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전화가 02번호로 올 텐데 만약에 온다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웬디 영슬트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8646님,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 소중한 완디. 1년은 못 본 줄 알았어요. 오늘 기운 넘쳐나는 모습 보니 저녁 힘이 나네요. 오늘도 맛깔날 라디오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이 저에겐 좀 약간 한 달 같았어요. 제가 저희 제작진분들한테도 진짜 자주 연락드렸거든요. 불안하다. 빨리 가고 싶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제 자리를 다시 찾은 것 같고 너무나도 아늑하고 행복합니다. 약간 벅차올라요 지금. 네. 6302님, 복귀 축하해요. 저도 가족들과 다 같이 일주일 격리되었다가 오늘 풀려서 출근했는데 피곤해도 일하는 게 감사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다른 스케줄들 말고 유독 라디오가 제일 그랬어요, 저한텐. 근데 이렇게 오늘 출근을 해보니까 행복하네요. 쉬는 것도 좋지만 그 쉬는 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우리 완소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만나면 해피니스 권은비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받는 롤팩 매트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피자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영어를 아이가 신나게, 영어를 아이가 즐겁게, 영어가 재밌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고, 라이팅 잘하는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초등부터 중등까지 살아있는 진짜 영어 비상교육 잉글리시 아이.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보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뿌리미엄 치킨 뿌리노랑. 마동석 씨가 뿌리핑 들어갑니다. 가마솥에 튀긴 바삭한 후라이드에 체다 마스카폰에 두 가지 치즈를 듬뿍, 구운 양파 대파까지 아낌없이 뿌렸으니 뿌린 대로 맛을 거둘지어다. 노랑통닭 뿌리노랑. 우후!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Lay no,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 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 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인증 치킨 자담 치킨. 꿈꾸던 내 집 마련을 했다. 내 집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제일 벽지를 골랐다. 바꾸기 어려운 벽지, 처음부터 제일 벽지 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감싸는 친환경 벽지. 제일 좋은 벽지, 제일 벽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제약.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 여러분들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1197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생겼어요. 바로 엄마가 만들어주신 소원 팔찌인데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잘 때도 씻을 때도 빼지 않고 저와 24시간 함께하는 중입니다. 이 팔찌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거든요. 완디와 절대 뗄 수 없는 것은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스윗하시다. 소원 팔찌를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유행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원 팔찌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 팔찌가 끊어지면은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함부로 썼어요. 팔찌를 제발 끊어지라고 소원을 빌고 그랬던 추억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또 잘 되라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1197님께 소원 팔찌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 정말 영스는 나에게 떼려야 될 수 없다. 영스가 날 떠나가도 난 영스를 붙잡을 것이다. 약간 그런 영스. 그리고 우리 완소들. 이야, 완소들이랑 소통을 못하니까 답답했어요, 정말. 완소들 이야기도 좀 들어가면서 문자도 받고 사연도 읽어가면서, 그래야지만 제가 좀 삶의 그런 약간 낙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예,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최근에 들어서도 비타민 같은 것도 정말 잘 챙겨 먹고 또 내 주위 사람들도 아 정말 저에겐 떼려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들 곁에 늘 있는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나와 뗄 수 없는 것. 저와 선풍기는 절대 뗄 수 없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저에겐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거든요. 겁이 많은 저에겐 침대 옆 곰인형을 뗄 수 없어요. 자기 전에 푹 안고 있으면 잠이 솔솔 와요 등등. 완소 여러분들에게서 뗄 수 없는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람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윤미래의 Always.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미래의 Always. Today's Wendy.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와 뗄 수 없는 것. 우리 만수들 곁에 있는 것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정은지님, 손 거울요. 저는 양쪽에 난 덧니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늘 손 거울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럼 나도 모르게 주먹만한 고춧가루를 낀 채 웃어버리는 참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손 거울은 떼다 뗄 수 없는 물건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덧니 때문에 유독 또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저는 손 거울을 이빨이 잘 보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체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변 이제 멤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말을 해줘요. 어, 너 여기 이빨 여기 이쪽에 좀 있으시게 줄게? 이렇게 면봉 잘라가지고 반 갈라가지고 그걸로 좀 이렇게 빼내고 하거든요. 너무 그랬나? 예예. 이채연님, 완디 파워 지성인 저는 기름종이야 뗄 수 없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얼굴에 윤기가 거의 그 김희애 씨가 말하는 물광 피부랍니다. 저에겐 기름종이가 필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기름종이 잘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요새 그 기름종이 중에서도 그 파우더 같이 묻혀져 있는 기름종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파란색 기름종이는 썼을 때 내가 이 정도가 얼굴에 기름이 묻어난다고? 라고 생각이 좀 그래서 그 파우더가 묻혀져 있는 기름종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흡수되고 흡수가 돼도 티는 별로 그렇게 나진 않아서 조금 마음이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 예. 7250님, 어머 뭐야, 저는 아내요.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내 바보인가 봐요. 어머 정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실 정도면 정말 사랑하시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인 것 같습니다. 너무 로맨틱하시네요. 배상현님, 저는 견과류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하는데 전 집이랑 회사 가방에 꼭 챙겨 다닙니다. 그래도 사탕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견과류. 아, 저도 한때 견과류를 너무 사랑해서 전 특히나 그 캐슈넛인데 껍질채 있는 캐슈넛을 너무 사랑해서 한 통을 사면 이틀 안에 그걸 끝냈어요. 근데 견과류를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조금씩 하루 견과처럼 나오잖아요. 요새는 데일리 견과류 그런 거를 챙겨서 나눠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탕보단 훨씬 낫죠. 당보단. 예. 서연화님, 보조 배터리요. 핸드폰 사용한 지 3년 넘었는데 배터리가 빨리 없어져요. 라디오도 고릴라로 듣는데 배터리 없음 큰일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는 날은 무조건 보조 배터리를 챙기거든요. 아니면 충전기라던가. 근데 핸드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 수명도 줄어들어가지고 더 빨리 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뭐 너튜브 요런 영상들을 또 많이 봐도 배터리가 빨리 닳죠. 보조배터리 잘 챙겨 다니셔서 저 영스트리트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유진님, SNS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아서요. 어떨 땐 사진 일부러 찍어 올리기 귀찮기도 하지만 이젠 그것조차도 즐기고 있어요. 제겐 너무 소중하고 뗄 수 없는 즐거움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NS도 진짜 한 번 빠지면 끊지를 못합니다. 약간 눈팅용, 그냥 보는 용 있잖아요. 보는 걸로도 SNS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자기가 올려서 소통하는 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가 SNS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서 좀 다른 사람들 거 많이 봐요. 올리는 걸 까먹고 다른 사람들 걸 보고서 구경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SNS 끊기 어려워요. 네. 5354님, 나와 뗄 수 없는 건 배드민턴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시작했는데 배드민턴 안 하는 날이면 좀 허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새는 또 배드민턴 또 야외에서 하면은 또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토요일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에어컨을 틀고서 이동을 할 정도로 날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날씨까지 좋으면 운동하기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26님, 엄마와의 카톡이요. 결혼 후 떨어져 살아서 하루에 몇 번이고 카톡을 주고받아요. 카톡 올 시간에 연락 없으면 불안. 친구보다 엄마와 연락하는 시간이 더 많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저도 이거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옛날에는 스케줄하고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그 빈도수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저 매일 연락합니다. 매일 엄마와 연락하고 스케줄 가도 스케줄 이동 중에 연락하고 뭐 밥 드셨냐고 또 연락드리고 엄마와의 연락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 안유정님, 동생과 뗄 수 없어요. 쌍둥이라서 모든 일 공유하고 의논하네요. 눈빛만 봐도 기분을 바로 알 수 있는 평생 절친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근데 정말 쌍둥이면은 통하는 게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들은 건 아플 때 아픈 시기도 똑같이 아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나 뭐 언니나 뭐 쌍둥이 동생이 아프다고 하면은 본인도 미리 약간 아프기 전에 약을 사놓는데요. 동시에 아플 때가 많아서. 그래서 감정 공유도 되게 많이 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평생 절친 너무 행복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권은비 씨와 2부 만나면 해피니스로 돌아올게요. 선우정아의 터트려.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 지우고 또 지워도 채워져 이 작은 방에 창문도 작은데 잔뜩 부풀은 풍선처럼 온몸을 짓누르고 있어 하고 싶은 것들 보기 못한 것들 해야 하는 것들 지켜내고 싶은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 터뜨려 지워도 채워져 이 조용한 밤에 아무도 못 듣는데 내 귀만 터질 것만 같아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 하기 싫은 것들 용서 못한 것들 모르고 싶은 것들 가질 수 없는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 터뜨려 얼마 경리 인공지능 경리 비서 얼마 경리 특허받은 자동 기장 얼마 경리 쉽고 빠른 세금 신고 얼마 경리 계절 관리 이사급여 얼마 경리 월 29,000원 창업회사 6개월 무료 얼마 경리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차태현의 건강을 플러스 건강을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가족 건강이 플러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내추럴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게 10마리 만원 사진 직송 홍게 HQ 만원 홍게 10마리 만원 당일 배송 홍게 HQ 그날 열 잡은 싱싱한 홍게를 산지에서 식탁까지 당일 배송. 홍게 열 마리 H쿡. 매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술, 담배도 안 하고 커피도 하루 한 잔만 마시는 제게 위궤양이 생겼대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는데 정말 스트레스로 궤양이 생기나요? 라고 와이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시니 지금 상황이 더 속상하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 병이 생기는 경우를 정신신체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화성 궤양이거든요. 궤양 환자들의 경우 슬픔을 과도하게 참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속상한 마음을 담아두는 대신 그때그때 표현하시길, 그리고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죠. 봄의 여신으로 컴백한 권은비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은비 씨 어서 오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시에서 함께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언니 무대도 너무 잘 챙겨봤고. 아, 저도 은비 씨 무대 잘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언니 걱정도 항상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저 너무 건강해요. 다행입니다. 아, 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다 잘해요. 아, 박예현님이 둘 다 너무 예뻐서 화면에서 눈 뗄 수가 없어요. 개안했어요 진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아니 오늘 은비 씨가 저번에도 왔을 때 정말 빛이 났는데 오늘도 또 머리까지 또 이렇게 단발로 딱 해서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빛이 나고 환해요. 진짜요? 진짜 봄이 찾아왔다. 에. 아니 저희가 오늘 스케줄 하면서 차 타고 이동을 했는데 진짜 꽃이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보셨어요 언니? 봤죠 봤죠. 제가 사는 지역이 다 벚꽃 아, 그런 데가 많아서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은비씨도 예뻐요. 우리 박진솔님 은비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네요. 아! 답조 답도 오고 혼자 아, 맞아, 맞아요. 나오고 해가지고 네 벌써 에이. 세 번째 출연입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라고 또 불러가지고 아 태용... 맞아요. 안 계시네요. 네 오늘 안 계십니다. 네 에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셨고 이번에 우리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앨범명이 Color. 네 오, 축하드립니다. Color.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채로운 음악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범명은 컬러로 이제 정했고 네. 타이틀곡 글리치는 작은 결함이 있는 나지만 그 모습마저 매력적이고 당당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 우리 은비 씨는 결함이 없는데. 아, 거의 7개월 만에 컴백이잖아요. 네. 타이틀곡의 글리치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들어보셨어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은비 씨 저는 티저 나왔을 때도 그렇고 티저 진짜요? 사진 뜬 거 티저 영상부터 뮤비까지 다 챙겨봤어요. 저랑 똑같네요. 아, 똑같다고요? 네. 아, 저걸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아, 네. 아이, 고마워요. 네. 노래 좋아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번에는 약간 뮤지컬스러운 네. 그런 노래였다면 이번에 되게 노래 스타일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몽환적이고 신비롭죠. 네. 느낌이. 네. 맞아요. 그리고 춤도 네. 무대도 네.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타이틀곡을 듣고서 느낌이 한 번에 딱 왔다고 하던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꼭 이 노래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림도 그려지고 네. 근데 이제 또 회사에서도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쵸, 이제 의견이 그쵸. 맞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랑 제 마음이랑 이제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 어머머머머. 이 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머머머. 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야, 누구나 그 어떤 누가 들어도 딱 첫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그 되게 좋았어. 빠져들게 만드는 곡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1568님 하나씩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완디와 은비 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작은 결함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은비 씨는 없습니다. 네, 일단 없고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 은비 씨 없어요. 언니, 은비 씨 하나 있어요. 결함. 뭘까요? 착한 거. 너무 착해. 언니 그 언니잖아요. 은비 씨는 제가 느끼는데 저번에 통화도 하고 했을 때도 네. 느꼈는데 은비 씨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 주변 분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요새 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나 잘 챙겨요. 자기 자신을 씨는, 엄청 사랑하네. 사랑? 그거 잘 모르겠고 내 자신을 좀 그래도 먼저 챙기는데 은비 씨는 먼저 주변 분들을 먼저 보고 네. 그런 착한 마음이 약간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있어요. 언니와 저의 결함. 뭐요? 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사랑해요? 키 좋아요. 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요. 몇이에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럼. 키 크신 분? 에? 키 몇이에요? 프로필상 말고. 프로필 제가 저번에 병원에 가서 쟀을 때는 네. 160점 몇은 아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 크네요 언니. 저보다 훨씬 크시네요. 아니 근데 저번에 쟀을 때는 그 전에는 159.8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보다 크시네요. 아니에요. 이건 반올림을 하면 안 되고 계속 키가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언니는 이 모습마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네. 결함은 아닌 걸로. 은비 씨 그리고 키 작아 보이지 않아요? 비율이 좋아서 괜찮아. 네. 예. 키 크신 분들은 낮은 공기 못 맡아요. 아 그렇죠. 예. 낮은 공기 얼마나 좋은데. 맛있는 냄새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벚꽃을 올려다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걸 올려다 볼 수 있다? 제가 그런 재미를 요새 느끼고 있거든요. 좋아요. 예. 이번 신곡 퍼포먼스에는요 보깅이라는 네. 장르가 들어갔습니다. 보깅이 맞습니다. 뭐죠 정확히? 보깅은 이제 모델 포즈를 춤으로 바꾼 이제 춤의 한 장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네. 보깅 딱 보시면 이렇게 각을 잡고 추는 네, 안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안무를 이 노래에 딱 결합시키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보깅 하는 선생님께 안무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보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카리스마가 넘치시죠. 딱 포즈를 딱 잡았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은비씨한테도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은비씨가 저는 손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무를 할 때도 옛날에 저번에 너튜브나 영상이나 팬미팅 뭐 이런 거에서도 터팅을 좀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터팅을 했습니다. 터팅을 했을 때도 와 손을 되게 예쁘게 쓰고 손도 예쁘고 뭔가 그게 선이 더 예쁜 느낌 있잖아요. 더 잘 살아나는 느낌? 네. 근데 이번에 또 보깅이라는 장르를 들고 돌아왔을 때 역시나 잘 어울린다. 저도 역시나 또 잘 소화한다라고 느꼈거든요. 여기는 정말 칭찬 감옥이네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군요. 네. 박예은님이 둘 다 요정이라서 그래요. 키. 또 요정으로 잘 예쁘게. 감사합니다. 완소들도 진짜 착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이번에 그 PPT 작성하면서 그 이제 무대 의상의 보안 이런 이제 단점이나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할 때 저는 요정미 점점점 요정미를 살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써놨거든요. 딱 예은님이랑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정이죠 뭐 우리 은비 씨. 안설이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벚꽃을 아래에서 보는 걸요.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전 좀 더 아래에서 봐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록곡도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The Colors of Light, Magnetic Colors, 우리의 속도 Off 이렇게. 여전히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국에서 온 지 10년이 훨 넘었지만 발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Off는 정말 작곡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은비 씨가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작사 작곡도 다 하는 만능 만능 아티스트죠. 예, 예, 예. 작업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해야지, 곡을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작업하지 않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날 때. 아. 근데 곡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우리 권은비 씨의 신곡을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의 Glitch. 보여도 it's alright. 어디로 튈지 몰라. Don't ask me how. 잘 모르니까. Because I don't know where it goes. 맘대로 결정할게. Up and down, left and right. 그 어떤 방향에서든지 나타났지. 긴장을 놓치지 마. I'm Wait a minute.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듯한 움직임. 깜짝 놀래켜. I'm gonna wake you up in the morning. I'm made of the night. 여기저기 내 맘대로 나타났다 사라져.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 씨의 타이틀곡 Glitch. 노래 진짜 좋아요. Like a glitch 하면서 그 코러스. 맞아요. 맞아요. 코러스. 야. 네. 얘기하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약간 내적 흥이 올라오는 춤을 출것 같은. 댄스. 에, 에, 에. 제가 또 앨범을 다 들어봤는데 은비씨 네. 전 개인적으로 글리치도 좋았고 네 번째 트랙 Colors 아~ 다섯 번째 우리의 속도 또 우리 모노트리 이주영 작가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얘기했어요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트랙 본인이 작곡에 참여하신 오프도 딱 좋더라고요. 아니 언니 앨범이 딱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드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딱 제곡 만들어주신 분께서 이주영 작가님이 맞아요. 신기하다. 네 저 다 봤거든요. 작사 작곡 누가 하시는지 꼭 보는데 써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반가운 느낌 있잖아요. 맞아.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박예빈님께서 은비 언니 음색 어떻게 이렇게 맑나요? 노래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번 앨범도 그렇지만 이번 앨범에 유독 다양한 장르도 들어가는데 은비씨의 그 청량하고 맑고 이번에는 감정이 좀 더 섞여서 정확해요 언니.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가녀린 약간 그런 음색이 또 섞여진 거예요. 감정이 더 많이 맞아요. 들어간? 이번에 감정이 그렇고.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와 역시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발전을 해서 돌아오는구나. 너무 멋있고 자 아직 안 끝났다 했잖아요. 아, 네. 김정주님 네. 읽어주세요. 아, 두 분 보라인 거 안 입고 계시죠? 아. 완전 사석 바이브. 네. 앞에 커피만 있으면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다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만나면 또 네. 이렇게 너무 재밌네요. 네. 지금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저도 지금 약간 친구 만난 것처럼 할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맞아요. 네. 6005님 앨범 분석에 대가 우리 완디님 이번 앨범 다 좋다고 하셨지만 최애곡은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트랙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신민님 은비씨가 이번 앨범을 위해 PPT도 준비하고 발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PPT 뭐 의상 얘기하면서 요정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한 1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었나? 네. 했는데 이제 살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글리치 왜 글리치라는 단어를 썼고 글리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무대로 표현할까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글리치 자체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쵸, 무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과 뭐 무대 의상, 컨셉, 자켓 컨셉, 뭐 뮤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뮤비 감독님 컨택하는 거랑 다양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근데 이거를 내 생각으로만 그냥 말로 전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상상이 잘 안 펼쳐질 수도 있어가지고 PPT를 준비해가지고 뭐 매니저님, 팀장님, 헤메스 선생님들, 우리 다 댄서 모아서. 선생님들 다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어 이번. 여러분 이렇게 나온 앨범입니다. 와 은비씨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회사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PPT를 딱 듣고서 와 진짜 그냥 모든 말에 은비씨 말에 다 동의를 하고 네.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회사에서 수렴을 해주셨어요. 네. 또 너무 똑똑하게 잘 하시니까 얼마도 완벽하게 준비해 가셨겠어요. 네. 김민현님 도어 때 shit 하는 안무 있었는데 이번 네. 곡에는 shit 이라는 가사가 있네요. 반가워요 은비님 이라고 네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져 shit 있어요. 근데 도어 때는 뜨르르른 뜨르르른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른 슛인데 약간 네. 느낌이 다른 슛이네요. 다르죠. 네. 노래 장르도 다르고 맞아요. 아, 춤도 안무 장르도 다르다 네. 보니까 3423님 이번 앨범 녹음했던 곡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곡은 뭐였나요? 저는 우리의 속도가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글리치를 제일 오래 했어요. 수정하고 제일 많이 하고 타이틀곡이니까 네. 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멜로디 랩도 나오고 뒤에 뭐 이제 지르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죠. 또 사비도 되게 가성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타이틀곡은 수정 녹음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예, 아쉬운 마음에 또. 맞아요. 예. 아쉬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Yeah,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몸에 바래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바래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밥밥밥밥 핵당해 밥밥밥밥 핵 맛있어 밥밥밥밥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벌써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알볼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볼로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애써.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애써.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애써.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애써.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애써.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 치킨 배즈랜드 빠른 고퀄 프린트 배즈랜드 한장도 소량 인쇄 배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배즈랜드 배즈랜드 인쇄 맛집 배즈랜드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배즈랜드 한화 생명이 암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5년 노하우를 담아 보험의 진심을 담아 그래서 이름도 시그니처 한화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암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앨범 명이 Color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은빈 씨가 가장 잘 어울리는 빨간색으로 또 색을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색이 또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 이제 빨간색이지 않을까. 오늘 담요도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담요도 빨간색. 맞습니다. 약간 그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좋아요. 치명적이면서 빨간 장미처럼 가시가 있으면서 치명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파란색이 상징색이어가지고 언니 파란색 느낌. 그래서 언니 솔로 앨범에 하늘색 하늘하늘 이런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이 보였구나. 파란색이 진짜 많아요. 상징색이어서 하여튼 이번에 또 수중 촬영을 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약간 물 공포증이 좀 있어서 아 진짜요? 수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언니? 수영을 안 하죠. 못 하죠. 옛날에 했는데 한번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나서는 그리고는 아예 안 해요. 네. 그래도 근데 물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딱 여기까지 얼굴에 안 닿는 선. 아니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어요. 제가 수중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너튜브를 많이 보고 갔어요. 네. 하시는 분들을 그쵸.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거만 보면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몸이 죽더라고요. 네. 포즈도 이제 잘 안 나오고 되는데. 막 이것도 신경 쓰고 드레스도 신경 쓰고 맞아. 머리도 신경 쓰고 가창검에 딱 날리는 순간에 딱 찍어야 돼. 찰나의 순간을 아마 정말 많이 찍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컷이지 않았을까. 몇 시간 촬영하신 거예요, 그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지치니까 사람이. 그렇죠. 네. 물에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근데 또 물도 많이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요.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둘 다 숨을 쉬면 안 돼요. 코로 숨 쉬면 이렇게 뿔뿔 뽕뽕뽕뽕 하고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울이 나오면 안 돼가지고 코랑 입으로 술 둘 다 안 쉬니까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추위도 많이 타고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네. 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정말요? 이 손 모양과 이 고개를 약간 들었잖아요. 30도 각도? 45도도 아니고 약간 들고 요 눈을 살짝 뜨고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제 얼굴이랑 그 사진이랑 다를까요? 아니요. 실물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다 예쁘고 근데 또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러우셨다고. 네. 우리 듣고 계신 우리 완소분들도 한번 꼭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봐야 하는 사진이에요. 크,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은비 씨의 Colors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예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백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멈췄다. 와, 멈추셨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멈춰주세요. 어린이를 지키는 안전운전. 이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덮밥 이슈 핵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뿌띠엔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엔드, 뿌띠엔드, 뿌띠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땅스 땅스 땅스 땅스 부대찌개 공모전 소식 들어봤어? 뭔데? 땅스 먹방 영상 공모전 응모하고 1등에 당선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대. 와 진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대. 지금 바로 영상 만들러 가자.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창업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김간에 창업한다고 했더니 김간에? 믿음 가네 하고 안심하더라고요. 믿음 가네 오래 가네 모두가 안심하는 창업 오늘도 김간에 NH 커피 따뜻하게 고맹 쉽고 빠른 고맹 내 손안에 고맹 NH 커피 자산의 쿠키와 모아서 쿠키와 한눈에 쿠키와 NH 커피 꼭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이거 저거 재미 안 해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백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권은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부에서는요 특별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은비 씨와 제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권은비 씨와 함께하는 이름하여 선물 은비까비 빠밤 만화 은비까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룰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3부에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들을 소개할 건데요. 3개의 문자를 소개하고 나면 제작진분들이 바로 3개의 선물 제시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텔레파시 게임처럼 동시에 외칠 건데요. 만약 통해서 같은 선물을 외쳤다? 그럼 우리 권은비 씨랑 통한 거니까 은비 문자 주신 세 분 모두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안 통하면 까비 아까 그 선물을 못 드려서 아 까비 아우 까비 요런 식입니다. 예예예. 저희가 혹시나를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은비 까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제시어는요 사탕 초콜릿 젤리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해서 저희가 동시에 외치는 거 하나를 외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초콜릿! 은비! 은비! 아 이거 그냥 포함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까비! 맞았어요. 정말 지금도 우리 권은비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응원 메시지, 질문, 앨범 감상평 다 좋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미션에 도전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짬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은비 씨의 우리의 속도 듣고 올게요. 시간 안 갈 때 우리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가서 걸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왔습니다. 권은비 씨의 우리의 속도. 노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래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05님, 광고 시간에 두 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은비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완디 표정이 너무 다이나믹해요. 라고. 제가 좀 편한 사람이랑 있으니까 진짜 다양한 표정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인생 얘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이제 선배님으로서 이제 궁금한 것도 제가 많이 물어봤고요.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인생 얘기도 하고 요즘 사는 얘기도 하고 네. 우리 비타민 뭐 먹는지도 네, 얘기하고 비타민 뭐 먹는지도 비타민 챙겨 먹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문하영님, 은비님이 가장 애정하는 앨범 수록곡은 뭔가요? 궁금해요, 은비라고. 저는 당연히 제 자작곡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속도를 너무 좋아해요. 감정이 네. 너무 잘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표정 연기를 하면서까지 막 아, 그게 느껴져요. 근데 네. 그 감정을 담으려고 얼마나 감정을 담고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들었을 때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근데 그게 같아요. 너무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 역시 아는 만큼 들린다더니 연인 다 들리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만큼 은비 씨가 잘해서 그런 거죠. 예예예. 8052님, 은비와 웬디들이 스케줄이 아닌 사석에서 만나게 된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오. 은비와 웬디의 친분 응원해라고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베이킹을 얘기하긴 했는데 네. 베이킹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카페를 네.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한강 가서 라면 같이 먹기 너무 좋겠네요. 활동 끝나면 너무 좋죠. 연락 주세요. 네. 달려가겠습니다. 예예. 아, 문자가 세 개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은비 까비 도전을 해볼게요. 아! 선물 제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피자, 치킨, 떡볶이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떡볶이! 은비! 와, 세분 모두 선물 드립니다. 와! 대박이다. 이야, 왜 이렇게 떨렸죠? 그니까 저 오늘 실패한 게 많았는데. 뭐가 실패예요? 제가 이 전에 이제 라디오 스킬을 떠나봤거든요. 거기서 실패한 게 많았는데 이번에 성공을 많이 했네요. 은비씨, 이제 은비씨 눈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맞네요. 아, 저희 세분 모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9208님, 두 번째 솔로 앨범인데 첫 번째 앨범을 내면서 이것만은 좀 더 잘해야겠다, 이건 고쳐야겠다 싶었던 것이 있었나요? 발음. 발음? 그리고 말하는 속도. 왜요?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려고 성격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좀 차분하게 해서 제가 좀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차분해지려고 했어요. 좀 멘트 칠 때나. 아, 저도 근데 말을 빨리 해가지고서 라디오 하면서 조금 차분해진 거죠. 이거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발음 말고도? 자신감? 그래요? 당당하게. 은비 씨는 무대에서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 곡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은비 씨의 그 표정과 제스처가 다 네. 잡아먹거든요. 그래요? 예. 다 잡아먹습니다. 네. 서연화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은비님이 자주 듣는 노래도 궁금해요. 어떤 장르를 가장 좋아하는지도요. 오. 우리 옛날에 네일아트 샵에서 맞아요. 얘기했을 때 전 밴드 되게 그러니까요. 좋아하잖아요. 밴드를. 네, 밴드도 좋아하고 제가 자주 듣는 노래는 당연히 레드벨벳 앨범이죠. 아, 저는 은비 씨의 노래. 네. 그래서 지유라님, 은비님 이번 레드벨벳 앨범에서 어떤 노래가 좋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전 이번 타이틀곡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네. 되게 새로웠어요. 되게 그 멜로디에서 그쵸? 뒤에 악기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고 뭔가 한 편의 약간 명작 스토리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듯한 맞아요. 느낌? 명화를 네. 오마주 해가지고서 그래서 되게 새롭고 아, 역시 대형 기획사.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그리고 역시 너무 예쁘고 뭐 아니에요. 그냥 이번 앨범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비 씨도 너무 멋져요, 지금. 예. 진짜로. 앨범도 매번 발전해서 나오고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리스펙트. 아, 또 문자가 세 개가 모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은비 까비에 도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재생 크림, 엔젤 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은비! 은비! 아, 우리 은비 씨가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은비 씨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에이, 이렇게 해서 은비 까비 도전해봤고요. 저희는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은비 씨가 작곡으로 참여했던 네. 마지막 트랙이죠. Off. 어쩌면 질려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매번 날 찾아오는 감정에 이젠 마음이 무서울 지경이야 낯설게 느껴져 매일 보던 이 공간도 이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던 이 밤 오롯이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밤 아무도 모르는 약에 빠진 내가 싫어 차라리 잠이 들면 좋겠어 웃어도 어질러진 방을 정리해봐도 그건 잠깐일 뿐인 건가 봐 공허한 이 맘 나아지지 않나 더 이상 너에게 미안하 권은비 씨 off 듣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노래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꼭 전곡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은비 까비 좀 더 도전을 해볼 텐데 일단 문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40님 은비 언니 오프는 잠 못 드는 밤에 쓴 가사라고 하던데 빗소리 ASMR은 여전히 듣고 계시나요? 저도 팅글 영상 들으면서 자곤 했었는데 이제는 오프가 제 자장가가 됐어요. ASMR 들으시면서 주무셨구나. 최근에 활동하면서도 한번 들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잠 잘 와요? ASMR? 지금은 잠이 좀 잘 와요. ASMR 들으면 잠이 잘 와요. 저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빗소리. 빗소리. 비행기 안에 있는 소리 뭐 이런 걸 해서 들어서 저도 잡니다. 네. 네. 근데 이 4240님께서 오프가 자장가가 되었다고. 너무 좋네요. 이 노래 듣고 또 숙제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요 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 숙제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팬분들 댓글을 봤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뭔가 밤에 하는 숙제 그쵸, 지칠 수 있잖아요. 위로를 받으면서 그쵸, 힘을 낼 수 있다. 좋습니다. 8052님 은비가 생각하는 이번 글리치 무대 중 킬링 파트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 손으로 쓰는 부분이요. 진짜 예리하시다. 이거 되게 짧게 지나가거든요. 이 제스처 진짜 무대를 많이 보신 분 같아요. 네. 혹시 루비? 루비신가요? 8052님?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비 씨가 표정과 제스처가 약간 상대방을 끌어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그래서 조금 약간 슬쩍 지나쳐도 바로 캐치가 되고 어? 아, 저 방금 뭐야? 아... 뭐였지? 헉,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 되게 표정과 제스처를 진짜 잘 쓰세요. 네. 진짜 여기 큰일 났다.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7900님 은비양 단발하고 나서 가장 편한 점과 이건 아쉽다는 게 있나요? 라고. 일단 가장 편한 점은 일단 머리가 되게 빨리 마를 수 있다는 거. 시간 단축? 빨리 감을 수 있다. 빨리 마른다. 이거 너무 좋고요. 어. 아쉽다는 스타일링을 이제 여러 가지 못해보는 거. 예, 많이 못해보고 딱 여기서 한정되어 있는 머리들. 그쵸.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약간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 컴백할 때는 이제 긴 머리 피스를 네. 붙여서 나옵니다. 그쵸.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아, 또 언니 때문에 유명해진 단발 그 있잖아요. 그 뭐죠? 웬디컷. 네, 웬디컷으로 이제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웬디 선생님이 되시려고. 아, 아닙니다. 많이 따라하셨는데 저도 진짜, 언니 사진을 많이 봤어요. 단발하기 전에. 웬디컷 진짜 다 잘 어울리세요. 모든 네.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문자가 세 개 또 모였습니다. 은비 까비 도전. 해보도록 할게요. 마트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베이커리 상품권이고 금액은 똑같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아, 다 걸고 싶은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고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편의점 상품권! 까비! 아, 제가 네! 편의점 가셔야죠 언니. 그쵸. 아, 근데 빵이 먹고 싶어서 지금. 아, 그래요? 네, 요새 빵 순위가 돼가지고 또. 제가 감자빵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감자빵이요? 진짜 맛있는 거. 춘천 거기 말고? 네. 다른 감자빵? 네. 아, 좋습니다. 바로 사 먹을게요. 네. 예. 아, 문자들이 더 와 있는데요. 8819님, 은비 누나. 야식이 땡기는 시간이네요. 너무 배고픈데 야식 추천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바로 감자탕이요. 감자탕. 제가 지금 먹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감자탕 좋아하세요? 막 좋아하진 않고 있으면 먹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삼겹살. 약간 이렇게 맛있겠다. 구워서 먹는. 너무 맛있겠다. 돌솥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뚜껑. 마늘도 먹고 김치까지 해가지고. 제가 감자탕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그 편백찜. 야, 편백찜. 맛있죠. 인정. 인정. 그거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계속 먹어도 돼요. 네. 네. 예, 추천을 드리다 저희가 배고파지네. 네. 김민현님, 은비님, 영스 처음 뵙고 호감 가서 너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별명이 대장 토끼시더라고요. 은비님이 생각하는 본인이 대장 토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저희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별명인데 네. 일단 좀 토끼를 닮았다 해서 토끼가 붙여졌고 이제 그 멤버들 중에 리더니까 대장이란 단어를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눈도 땡글땡글하고 되게 귀여워요. 언니는 그럼 동물로 이제 팬분들께서 정해줬을 때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항상 갈리는데 다람쥐나 다람쥐 강아지 그리고 뭐 늑대까지도 있었고 근데 다람쥐 잘 어울린다 근데 다람쥐 그죠? 응. 다람쥐 이게 이런 거 약간 때문에 다람쥐 같다고 예. 우리 작가님께서 코알라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코알라는 아니고요. 아, 코알라.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코알라 이래가지고 되게 소스윗하시네요. 어머니가 코알라 이러고 코알라 이러면 제가 엄마한테 딱 안겼죠. 부끄럽네요. 박수영님, 은비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그리고 노래는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런 점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꽃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전 안개꽃 좋아해요. 안개꽃 그 안개꽃 그냥 하얀색 이렇게 펴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색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예쁘잖아요. 네, 예뻐가지고 다른 꽃들이 있어도 그걸 더 완성시켜주는 맞아요. 안개꽃 너무 예쁜 안개꽃 너무 예쁘고 네. 영감은 사실 어디서 딱 얻는다라고 하기는 정말 어렵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얻거나 아니면 책 읽다가 노래 듣다가 드라이브 가다가 그 사소한 곳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감을 얻어야지 하면서 얻는 그치.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또 힘들죠. 네. 찾아야 되니까 약간 경험이나 뭐 정말 내가 일상성에서. 하고 있는 일상 속 아니면 정말 좀 특별하게 몽환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 책이나 다른 뭐 레퍼런스 좀 많이 찾아보는 거 약간 이런 데 다양하게 얻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제가 오늘 은비씨한테 영감 얻어갈 것 같네요. 영감 또 문자 3개가 또 왔습니다. 마지막 은비 까비예요.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도서 상품권, 영화 예매권, 네일 이용권. 이거는 통하지 않을까요? 눈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일 이용권! 은비! 꼼꼼언니 보고 있어요. 저희 그 손톱 해준 언니가 네. 신꼼꼼언니여가지고서 또 같아가지고 딱 바로 이제 통했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그래도 4개 중에 세 분을 은비로 해서 선물 보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깍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게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딱 필요한 합격.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에듀윌.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 찾다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세계 노선이 연결된 신설동역 역세권에 100% 주차, 복층과 테라스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 프리미엄 어반하우스 신설동역 자이르네. 4월 오픈 예정. 02-959-7800. 상업시설 동시분양 중. 자이 S&D. 열차단성 띵한 지벤트, 시인성 뛰어난 지벤트, 소중한 내 차의 지벤트. 열차단과 시인성이 바로 썬팅의 품격이 됩니다. 나와 내 차를 높이는 선택. 검색창에 지벤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Let's Korea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매출 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라라라. 좋아라 라라라. 싸니까 반송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송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은비 씨도 나왔고 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니까 아까 그 까비 문자 세 분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박수영님께서 은비님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고 즐거웠어요. 늘 응원할게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수영님. 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웬디님. 아닙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 네,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정말 여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고. 아, 여긴 칭찬 감옥인가요? 아니에요. 영스트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칭찬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2주, 3주 또 활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은비씨 이번에 진짜 무대 너무너무 예쁘고.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은비씨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비씨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는 마지막 곡으로 권은비씨 Magnetic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지칠 수 없는 게 뿐이 좋아 감았던 눈을 떠 흐릿한 내 시선 내 박힌 네가 좋아 놓아줄 생각 없어 이 순간 마치 내 손에 쥔 destiny 변해가는 건 Storm in my heart 조금 어지러워 끌어당겨 날 아싸도 매콤하지고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깨깨깨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깨깨깨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베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치킨 1562 골라 먹침 패트리스 찐빵 산삼 먹고 힘냈다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주말에 먹고 남은 양념치킨을 활용해 맛있는 한 끼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파닭 볶음밥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다 남은 양념치킨 서너 조각, 그리고 파, 밥, 치즈면 되는데요. 먼저 양념치킨은 살만 발라낸 뒤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찢어주시고요.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치킨을 올려 데워준 다음 밥을 한 공기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양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고추장, 설탕, 케첩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예쁘게 색깔이 나도록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닭 위에 올라가는 파처럼 길게 파를 잘라서 올려주면 남은 치킨을 업그레이드한 파닭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향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여자는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어. 매일 저녁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항상 다니던 코스가 있었대. 그날도 산책을 나왔는데 오늘은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 뭐에 홀리듯 평소와 다른 산책 코스로 가게 됐고 어떤 공원을 지나가는데 눈에 띄게 반려견과 잘 놀아주는 한 남자가 있었어. 여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는데 자꾸만 시선이 가더래. 훈훈한 외모에 반려견과 해맑게 놀아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야. 그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여자의 반려견이 뭐야 너 어디가 야 왜 그래 다름 아닌 여자의 반려견이 남자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밝은 표정으로 여자 쪽으로 다가왔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산책을 하면서 남자와 자주 마주치게 됐대.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반려견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됐어. 요 앞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봐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hey.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minty 장전 발사기 전에 재군들이 불었나 Yes 완전 간장 군장 콩장장 이곳간 콩장장 Yeah I'm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more warning 바람들은 make time more horny 춤으로 가는 달빛을 let it go 여물어 가는 romance come go go Hey baby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er it's come on love see 아무래도 이거는 나를 보아 나를 봐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돈 워리워리 어리버리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주위 밤낮을 걸으며 지켜줘 너와 달리 그들은 자키로 사시하지만 배드가 잊혀다가 일어나 잠꼬대로도 널 찾네 아침이 깨는 소리 모닝 바람들은 makes her more on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가 아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try 는 해봐야지 날 알아줘 지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가놓은 듯 내 입은 네 앞에서 오물조물 안 열려 내 부름의 뒤를 돌아본 내 두 눈을 보니 Ooh, oh, oh, oh, oh. See you tomorrow Oh baby it can be ever like this Someone help me 내 맘을 전할 수 있다면 S-P-L-O-V-E.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악동 뮤지션의 200%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BMK님의 사연이었어요. 여자분이 매일 반려견과 산책을 다녔는데 하루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놀아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이런 거는 제가 좀 운명이라고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어느 날 갑자기 매일 가던 길이 아니라 왜 갑자기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성을 만나게 된다거나 마주친다거나 하면 이런 거는 운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자분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갑자기 여자의 반려견이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주 마주치게 되고 친해지게 되죠. 근데 이것도 운명이지 않을까요? 다른 길로 갔어. 다른 길로 그날 선택을 해서 갔는데 반려견이 나랑 있지 않고 내가 딱 호감이 갔던 그 상대방에게 간 거죠. 저 남자분한테 가봐. 이게 아니라 본인이 간 거잖아, 반려견이. 이런 것도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같이 또 강아지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반려견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대화를 할 때도 통하는 것도 많고 좀 잘 놀아주는 그 모습이 더욱더 좋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독 강아지들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유도 없이 많은 강아지들이 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습이 잘 보여서 이 여자분의 반려견도 달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6005님, 일주일 만에 남의 사랑 이야기라니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저희 집 반려견 훈련이 시급한 사연이네요. 봄에는 역시 설레는 사연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오늘 그 남의 사랑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게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너무 그리웠다고, 드디어 남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주에 이제 이게 없었잖아요. 저도 남의 사랑 이야기 읽을 때마다 더더욱 집중해서 연기를 하면서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네. 김지영님, 원래 남의 사랑 이야기는 나랑 관련 없는 얘기라 생각해서 완디 사연 읽는 거에만 집중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재밌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이어서 저도 오늘 말을 되게 많이 더듬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남의 사랑 이야기는 나랑 관련이 없어도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끝에 어떤 결론이 났지? 궁금하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거, 연애한다는 거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님, 무선 조종 강아지였다면? 말도 안 되네. 아, 무슨 드론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마음이 가고 반려견이 마음이 갔으니까 따라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선 조종 강아지 왜 그러세요, 김종열님. 그러지 마세요. 뒷사연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 썸도 타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난 지 1년이 됐네요. 요즘도 같이 산책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반려견이 맺어준 저희의 인연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만약 그날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길로 갔는데 만약 강아지가 그 남자분께 가지 않았더라면, 아,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반려견이 이어준 인연이네요. 아, 그만큼 두 분이서 또 오래오래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44님께서 남자분이 혹시 강형욱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안 돼! 그만! 아, 너무 웃기네요. 에이,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만큼 강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완소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골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고로 오늘은 우리 반려견이 크게 활약을 했잖아요. 기본 선물에다가 펫 영양 보충제를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복귀 기념으로 4월 한 달간 남의 사랑 이야기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에게는요 선물을 하나 더 올리고 얹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Love의 All for Nothing 듣고 올게요. I'm so in love, I'm so in love. I don't ever wanna stop this ride. No way around. I don't ever wanna say goodbyes. And all of those nights, they would just be all for nothing. Third of October, and we never sober. The first few times that we hung out, but we found that something. First time that I met you, I didn't have a damn clue that I love everything about you. Now I can't think of life without you. Did you know that you're my heart? Did you know that I'll never stop, no, giving you everything I got? Cause I'm so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골뱅이.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 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장사를 위해, 장사를 위해 전화 대신 받고 홍보 문자까지 KT 사장님 AI 비서팩. 24시간 놓치는 전화 없이 AI가 받아주고 메모, 위치 안내까지 척척. 홍보 문자도 알아서 전송. 사장님 AI 비서팩 디지코 KT. 가입문의 100번. 고향 특례시와 함께 꽃길만 걸어요. 화훼산업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화훼 전문 비즈니스 행사인 고향 국제 꽃박람회 화훼산업 대전이 열립니다. 희망이 꽃피는 일산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함께해요. 파라곤 주안의 중심에 서다. 1321세대 대단지 도보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주안초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과 GTX 빈호선 추진까지 완성된 인프라와 파라곤 프리미엄의 눈부신 가치. 주안 센트럴 파라곤 1600-8144 4월 오픈 예정. 라인 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영스마을 대장 왈람쥐가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람쥐. 역시 나에겐 상대가 안 되는구만. 최강 왈람쥐파 보조 핸섭. 완소들의 열렬한 지지로 나 왈람쥐가 또 선물 가득 들고 찾아왔지. 4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웬디가 소개합니다.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더블링 교환권, 엄마의 마음 마더스팜에서 수제 해피 그래놀라, 입소문 마스크 네오시스에서 라이온스 컬러 마스크, 온가족 건강 다비치팜에서 맛있는 콜라겐 시카티, 정형기술에서 귀편한 이어프리 마스크, 잇몸 건강 위해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세상의 모든 잼 안단잼에서 가벼운 저칼로리 잼 5종, 더마코스메틱 에르띠에서 에르띠 톤업 재생크림, 꿀잠 자요 슬리핑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보틀,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펫 헬스케어 비주프렌드에서 영양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의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 영스위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와니랜드.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롤러코스터처럼 스릴 넘치게, 회전목마처럼 달달하게, 완소들 소원 들어주러 오늘도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이은환님입니다. 완디, 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꽝손 중에 이런 꽝손이 또 없을 정도로 운이 없거든요. 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받아서 매번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결혼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예민한데, 금손 완디가 저한테 좋은 기운, 금빛 행운 듬뿍 전해주세요. 아, 네. 우리 일단 우리 은하님 예비 신부님이신 것 같거든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 예비 신부님을 줄이면 예부라고 하나요? 네, 죄송해요. 예비 신부님. 예, 예. 일단 결혼 미리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금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뽑기 유기 통이 있어요. 금손 웬디라는 통이 있는데 안에 정말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도 좋지 않은 선물들을 뽑을 때도 있고, 제가 가위바위보를 진짜 못해요. 가위바위보를 져요. 이기면은 그날 축제를 열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위바위보도 잘 못하고. 저희 그 답조답 제가 걸렸을 때 이거 판 돌림판을 돌리는데 벌칙 곱하기 2 막 이런 거 나오고 골라도 어떻게 하필 그런 거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금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예비 신부님이시니까 이제 또 바뀌지 않을까요? 금손으로? 예, 사시는 모든 물건들마다 앞으로는 다 좋은 물건들로 들어오고 또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걸 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와니랜드를 찾아준 이은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어머 제 손이 이 반짝반짝 거리는 황금 손이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못 쳐다보겠다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바로 금손 웬디입니다. 제가 그 영세만 오면 말도 못하게 운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소 여러분에게도 저 금손 웬디의 좋은 기운, 황금빛 행운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법의 주문을 하나씩 외워드릴게요. 받아가실 준비 되셨죠? 먼저 쇼핑할 때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사이즈 대충 보고 산 옷들도 다 맞아라! 얍! 혹이 안 보고 배달시킨 음식도 완전 맛있어라! 얍! 배송받을 때 실수 없이 집 앞까지 무사히 도착해라! 얍! 그리고 일상 속 행운들도 빌어드릴게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타라! 얍! 구내 식당에서 맛있는 반찬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라! 얍!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보너스 팍팍 받아라! 얍!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신부님을 위한 특별한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결혼식 날 비도 안 오고 해는 쨍쨍 날씨가 좋아져라! 얍! 도로엔 차도 별로 없고 뻥 뚫려라! 얍! 식장 음식 맛있다고 하객들한테 칭찬 많이 받아라! 얍! 어때요? 저 금손 웬디의 황금빛 행운이 좀 느껴지시나요? 완소 여러분 모두 굿럭!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비비리 바비리 부! 이은하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은화님에게는 영세에서 준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와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월요일 담당자 혁디입니다. 복귀 축하드립니다. 완디 일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또 듣게 되네요. 앞으로도 힘내시고 또 제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진혁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제 수호 선배님이 또 나오셨는데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약간 위협적이었어요, 조금. 네, 예, 예.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는 날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고맙지만 예.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퇴근길인데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요. 이번 주 목요일 웬디 데이에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거든요. 무려 어머 최신형 얼음 패드 그리고 제작진 사비로 구매한 레드벨벳 Feel My Rhythm 사인 CD와 앨범에 동봉된 웬디 사인 포스터 등등 총 대박 선물과 꽝이 잔뜩 담긴 저희 그 악마 통이 있어요. 예. 그리고 꽝하면 적당한 선물 풍성한 천사 통에서 제가 직접 선물을 뽑아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할 때가 왔네요. 영시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one day. 안녕 BYE.